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최근 공고민주주의공화국의 북부 기부주에서 무장테러 분자들에 의해 수많은 무고한 주민들이 학살당한 것과 관련해서 16일 이 나라 대통령 조제프 까빌라 까방기에게 위문 전문을 보냈습니다. 전문은 온갖 형태의 테러를 반대하는 조선의 일관한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하면서 이번 사건의 비극적 후과를 가시고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한 대통령과 진선적인 민주공고 정부의 노력에 지지와 연대성을 보낸다고 지적했습니다.